이 시간에는 놀이미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비오가 올 하루 갈 때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어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정다운 초원이 나느냐 저와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